기분이 이상해. Oh no. 순간 희미한 불빛에 나타난 실루엣. 그다 버려 난 지금이 아니면 절대 널 벗어날 수가 없어. 없을 것만 같은 느낌. Yeah. 힘을 다해서 달아나봐도 안 돼봐라. 도도도도도 아름다워 그래서 두려워. 깊은 함정 나를 보는 너. 나는 이미 두 발이 묶인 채로 또 너에게로. 위험한 걸 느껴. Yeah, 내 앞에 닥쳐올.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과 그 아이 같은 웃음 사이. 아찔한 그 온도 차. 감히 내가 널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표정으로 웃지마. 늘 보면 나의 머릿속을 흔들지 자꾸 돌다 소름이. Hey. 차가운 말로 너를 밀어도 밀리지 않아. 계속 널 원해 내 마음이. Hey, 이미 중독된 듯이 계속해서 파고들어. 마치 미로처럼 출구가 없지. 억지로 반대로 달리려 해도 결국 너에게로 가. You hovering over my head like blank shit. 마치 허리듯이 채는 너의 손길. 조금 위험해 위험한 거라도 난 빠져나올 수 없어. 카페인 감지 이젠 받아들여. 말하는 듯한 눈빛 멈지 말투 목소리라 헤어날 수 없지. 자신을 차리면 또 다시 네 옆에서 너를 부르지죠. 아름다워 그래서 두려워. 깊은 감정 나를 보는 너.